난 네가 너무 그리워서 My love 미치도록 너의 이름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널 보고 싶을 때 너의 발길 따라 나는 혼자 걸어 와서 널 그리는 맘 그 자체가 죄 예정교태 익숙함이 독이 되는 끝없이 아프게 했던 내 죄책감에 입이 두께 됐다 난 할 말 없지만 그냥 내가 보고 싶으란지 그것뿐이야 나를 웃게 한 너란 사람 사랑하게 된 걸난 감사해 마지막 순간까지 너 마치 포기한듯이 떠났진 않 절대 못 잊혀 원망스러운 곁에 기억 아직까지도 미워 널 그리워 없지만 아직까지도 난 그 시간 속에 남아 I feel you are the only I don't know.